꾸린다 설탕은 은근한 불 서서히 조린다 조린다 빙수용 위생얼음 냉동실 안에 꽁꽁 단단히 얼린다 얼린다 부추 칵테일에 국물은 따라내고 과일만 건진다 건진다 체리는 꼭지체리 체리는 꼭지체리 깨끗이 씻는다 씻는다 팥빙수 팥빙수 난 좋아 열나 좋아 팥빙수 팥빙수 여름엔 왔다야 빙수기 얼음 넣고 밑에는 예쁜 그릇 얼음이 갈린다 갈린다 얼음에 파던 치고 부르츠 칵테일에 체리로 장식 장식해 팥빙수 팥빙수 난 좋아 열나 좋아 팥빙수 팥빙수 여름엔 이게 왔다 주의사항 팥조리 때 설탕은 충분히 찬떡 젤리 그림 연유 빠지면 섭섭 빙수기 얼음 넣고 밑에는 예쁜 그릇 얼음이 갈린다 갈린다 얼음에 파던 치고 부르츠 칵테일에 체리로 장식해 장식해 팥빙수 팥빙수 난 좋아